정을 다 바쳐서 믿었던 그 사람 사랑의 낙서만 남기고 떠나갔네. 사랑이 이렇게도 괴로운 줄 왜 몰랐을까. 빼앗긴 내 마음을 찾을 수도 없으면서 울면서 후회하네. 그대로 있을걸. 당신 앞에 머뭇거린 내가 미워서 울면서 후회하네. 믿었던 그 사람 사랑의 상처만 남기고 떠나갔네. 슬픔이 이렇게도 아픈 것을 왜 몰랐던가. 상처난 내 마음을 달랠 수도 없으면서 울면서 후회하네. 아, 차라리 스칠 것을 쳐다보지 말 것을. 당신 앞에 서성거린 내가 미워서 울면서 후회하네. 앞에 머뭇거린 내가 미워서 울면서 후회하네.